자,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제가 화면에 다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집중해 주시고 사랑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두 번째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주제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새 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3장, 14장, 15장 쭉 이어지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줄 알고 서로 사랑하라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몇천 년 전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 2세도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굳이 옛 계명에 사랑하라가 있는데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주셨을까요? 이전에 주어진 옛 계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위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이 옛 계명입니다. 밑에 있는 두 구절은 새 계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옛 계명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차이입니다. 옛 계명은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어떻게 그가 사랑하셨다고 나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는데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고 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의 동등됨,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냥 평범하게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과 포기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 계명인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과 포기를 하였듯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과 포기를 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과 포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은 내가 비록 포기할 수는 없어. 아니, 지금은 내가 지금 그걸 희생할 마음은 없어. 그러나 만일 포기한다면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무엇입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과 포기가 무엇일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포기했는데 그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때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없이 한없이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될 때는 보통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치는 것은 각오하고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선교지를 가는 게 선교사입니다. 생명 내어놓으라 그 정도는 이미 각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과연 자신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열방과 민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귀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있고 영생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육체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걸 깨달았을 때 나의 구원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내 구원을 포기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구원을 담보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보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그 구원을 포기하기까지 이웃을 사랑한 인물이 두 명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구원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들고 내려오자 산 아래에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대노하셨고 모세도 화가 났어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이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백성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백성을 맡은 지도자 모세는 자기의 지금 구원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러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범죄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올라가서 지금 속죄하는 장면이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걸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버려져도 좋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신약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와 골육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마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줄 알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설마 구원을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기도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을 언급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부터 하는 나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늘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의 참 마음이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좋겠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열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아파 누워있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인 줄 알고 그냥 하는 말일까요? 물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알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그들은 이웃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만일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줄 알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실 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실 거 아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걸 알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모세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포기한다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내 생명 좀 아깝기는 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 이거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모세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죽음, 지옥의 그 저주를 이들은 몰랐을까요? 이들은 사랑, 그 깊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약간 여러분 정리가 안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만 답한다면 반만 맞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적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목적이 되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목적이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됩니다. 고통, 눈물, 슬픔, 아픔이 없는 너무 좋은 거, 그곳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선택하셨습니까? 만일 천국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그리고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곳에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 슬픔, 눈물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 그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 남자가 제공하는 집과 어떤 재물과 또 그 남자가 주는 그런 카드를 소망하고 결혼하면 그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그 깊고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모세와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말이 좀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비록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왜 끊어집니까? 내 백성을 사랑해서 내 혈육, 골육과 친척을 사랑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이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우리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찬양을 불러온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이 비밀을 알겠어요?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생각하고 당연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민족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방심하고 있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조상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적부터 교회 나왔다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 아닙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게.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귀신들도 하나님도 믿고 귀신들도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 믿고 있다고? 귀신들도 믿기는 믿는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방심하고 있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야고보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있다고 방심하고 있는데 행함이 보이지 않는데 행함이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을 말하는 게예요. 사랑이 안 보이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너희들이 할 게 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경 쓰고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만물이 가까웠다는 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까지 포기하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설교 시간에 이 생선 조기 반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생선 조기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아내가 자녀들과 우리 집에 홈스테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기 요리를 또 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고기를 자제하고 먹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들이 식사를 끝난 후에 따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저한테는 고기 대신에 이제 조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식사를 다 끝난 후에 한 홈스테이 학생이 설교를 잘 들었어요. 목사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조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젓가락을 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누군지 짐작하지 마세요. 예.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 속으로 뭐 몇 젓가락 먹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조기가 참 맛있네요. 조기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밥을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는 조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 둘째 딸 유경이가 제 조기를 먹었는데 그때 마음,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학생이 먹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 녀석 봐라. 그날 저는 서로 사랑하자고 최고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자고 설교했지만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고수하고 조기 앞에서 약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안다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설교했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저는 조기는 좀 못 먹게 되었지만 그 학생 때문에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아 고맙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랑의 깊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내 구원을 포기, 아니 이 육신의 생명조차 희생하는, 포기하는 그런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은 무엇입니까? 일단 작은 사랑이라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전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생명, 내 구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사랑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뭐 목숨 내놓고 뭐 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놓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함께 부르면서 사랑 그 깊고 놀란 이야기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며 이 남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